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함께 일본말을 공부해 보시죠. 그럼 제 사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다다이마. 다녀왔습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인 안나입니다. 오늘은 안나가 튜터인 사쿠라와 함께 자신이 사는 기숙사에 귀가했습니다. 문을 열고 맞아준 사람은 기숙사 사감입니다. 사감이란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을 돌보는 여성을 말하는데요. 부모님 곁을 떠나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사감은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이죠. 그럼 제 사과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다다이마, 다녀왔습니다. 다다이마. おかえりなさい. こんにちは. あなたも留学生ですか? いいえ, 私は留学生ではありません. 日本人の学生です.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다이마. 오늘의 중요 표현입니다. 안나는 기숙사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곧 인사를 했는데요. 그렇죠. 다다이마는 귀가했을 때 하는 인사말입니다. 다다이마는 지금 막 집에 돌아왔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짧게 말한 표현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말하는 표현이죠? 네, 그렇죠. 사감은 이렇게 답하네요. 오카에리나사이. 다녀왔어요? 귀가한 사람을 맞이할 때 쓰는 인사말입니다. 다다이마와 오카에리나사이는 관용적인 표현이므로 함께 외워서 사용을 합시다. 다다이마. 오카에리나사이. 이어서 사쿠라가 기숙사 사감에게 인사합니다.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주로 낮 시간대에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곤니치와의 발음이 어려워요. 네, 그렇죠. 공, 니찌, 와 라는 식으로 한 음절씩 나눠서 발음해 보면 좋죠. 그러면 손뼉을 치면서 함께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곤니치와. 곤니치와. 곤니치와 이외의 인사말도 가르쳐 주세요. 네, 아침에 하는 인사말은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리고 저녁 이후 밤 시간대에 하는 인사말은 곤반와. 곤반와. 이어서 기숙사 사감이 사쿠라에게 물어보네요. 아나타모 류학생ですか? 당신도 유학생입니까? 아나타는 당신 또는 너. 모는 도, 역시라는 의미의 조사입니다. 류학생 는 유학생이란 뜻입니다.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인 です의 뒤에 조사 가가 붙어서 의문문이 됩니다. 그리고 억양을 위로 올리죠. 그럼 사쿠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들어보시죠. いいえ、私は留学生ではありません. 아니요, 저는 유학생이 아닙니다. いいえ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 아니에요라는 뜻입니다. 이에 는 이를 한 박자 길게 늘여서 발음합니다. 이에 와타시 는 저 또는 나라는 주어입니다. 와 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류각세 는 유학생이란 뜻이었죠. 데와 아리마센 는 데스 입니다의 부정형으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쿠라가 유학생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답하면 될까요? はい、私も留学生です. 네, 저도 유학생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はい. 네는 상대방의 질문에 긍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2과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죠. 私も留学生です. 는 저도 유학생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はい、そうです.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そう. 는 그렇다라는 의미죠. 사쿠라가 계속 말합니다. 日本人の学生です. 일본인 학생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제인 와타시와는 문맥상 분명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쿠라는 바로 전에 와타시와 저는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하지 않는 쪽이 더 자연스럽죠. 저는 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을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일본인은 일본인, 노는 명사와 명사를 잇는 조사입니다. 학생는 학생이라는 의미고요. this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노 앞에 일본인, 일본인이라는 명사가 학생, 학생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쿠라는 대학교 일본어 교사 양성 과정에 다니면서 장래에 외국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일본어는 니혼어라고 합니다. 니혼, 일본 다음에 고, 어를 붙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제4과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의 중요 표현 다다이마, 다녀왔습니다. 다다이마. おかえりなさい. こんにちは. あなたも留学生ですか? いいえ, 私は留学生ではありません. 日本人の学生です.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입니다.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까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와타시와 류학생 대화 아리마셈. 저는 유학생이 아닙니다 라는 부정의 표현을 배웠는데요. 부정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와타시가 오시에마쇼.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저는 일본인입니다 를 예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와타시, 일본인은 니혼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본인입니다는 私は日本人です.가 되는 거죠. 문장 끝이 this로 끝나는 문장을 부정형으로 할 때는 this를 ではありません.으로 바꿉니다. 저는 일본인이 아닙니다는 私は日本人ではありません.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私は日本人ではありません. 저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또 では를 じゃ 로 바꾸면 편한 사이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됩니다. 일본인이 아닙니다. 日本人ではありません. 은 日本人じゃありません. 이 되는 식이죠.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먼저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미닫이 문을 여는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리를 일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라가라. 가라가라는 물건이 무너져 내릴 때도 사용을 하는데요.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땅. 바땅.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살짝 문을 닫거든요. 의상어 의태어 코너. 오늘은 가라가라 와 바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사쿠라 씨는 현관에 신발을 벗을 때 반대로 가지런히 놓았어. 나도 남의 집에 놀러가면 잘 정리해야지. 네, 제4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 다다이마, 다녀왔습니다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의 방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럼 많이 기대해 주세요.